너도 안 아플 사람 어느 꽃빛 내리던 날 내게 살며시 다가왔죠.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도 당신만 바라보네요.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술만큼 사랑합니다. 떨어지는 꽃잎처럼 아름답고 황홀한 사랑 사랑해 고마워요 당신이 나예요.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도 당신만 바라보네요. 행복해 행복해요 행복해.